악취 풍기는 오물도미인 극우 보수 단체들을 철저히 매장해 버려야 한다. 민족화해 협의회 대변인 담화. 최근 남조선에서 전하 악녀인 박근혜 역도의 파멸과 함께 붕괴 위기에 처해 있는 극우 보수 단체들에 대한 각계층의 조주와 배척 기운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박근혜 역도의 집권 시기 극우 보수 단체들은 권력의 적극적인 비호 밑에 역적폐당의 반역 정책을 정당화하고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며 무지막지한 깡패짓도 서슴지 않았다. 역적폐당의 사드 배치 책동과 세월호 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 등 주요 사건 때마다 남조선 인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대중적 진출을 악랄하게 시비질하고 흉기까지 들고 나와 난동을 부리며 살인까지 일삼은 자유총연맹이여 박사모여 하는 똘거지들의 반역 행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남조선 인민들의 대중적인 촛불항쟁 때 맞불 집회를 벌리며 역도를 파멸해서 건져보려고 비열하고 악랄하게 반기를 들고 나섰던 무리들도 바로 대통령 탄핵 무효, 국민조항 정궐기 운동 본분이 엄마 부대니 하는 오중이 또중이 보수단체들이었다. 특히 극우 보수단체들은 우리를 악랄하게 헐뜯으며 친북좌파 척결 소동에 광분하는 등 반공화국 대결 소동을 일으키는 데서도 누구보다 박근혜 역도의 손발이 되어 역적지를 일삼았다. 민심에 악랄하게 도전하여 온갖 난동을 일삼던 극우 보수단체들이 지금 남조선 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에 의해 적폐청산 대상이 되어 해체될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사실 극우 보수단체들의 극악무도한 행위는 청와대의 몇몇 송사리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권력 미치광이이며 천하의 음모꾼인 박근혜 역도의 지시와 조종에 따라 감행된 조직적인 범죄 행위였다. 박근혜 역도는 심각한 통치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보수단체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나서야 한다. 좌파단체의 친북 반정부 행동에 맞서는 전투에 대비하라고 고하되면서 보수단체들의 총동원령을 내리고 해마다 대기업들로부터 뜯어낸 수백만 달러의 막대한 자금을 대주면서 보수단체들을 관제 대모에 내몰았다. 천하의 인간 쓰레기들인 보수 똘거지들은 그들대로 청와대가 던져주는 돈을 더 많이 타먹겠다고 서로 개싸움을 벌리면서 살기 등등하여 민심을 모독하며 가전악행을 다 저질렀다. 박근혜 최순실 추문 사건과 관련한 재판 과정에서 자유총연맹, 박사모, 조갑제닷컴을 비롯한 극우 보수단체들이 청와대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아먹고 박근혜 심판투쟁에 떨쳐나선 민주개혁 세력에 대한 비열한 흑색 공세를 감행해온 사실들이 연속 드러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역도와 극우 보수단체들은 더러운 한 몸뚱이라는 것을 더욱 낱낱이 고발해주고 있다. 한 줌도 못 되는 이런 돈벌레들, 치매든 늑다리 깡패들, 대결 광신자들이 바로 박근혜 역도가 그처럼 의지하던 콘크리트 지지 세력이었다. 인간의 양심과 체면을 죄버리고 권력과 먹잇감만을 쫓던 보수 똘거지들이 역도의 파멸과 함께 밥통이 떨어져 바퀴새끼들처럼 제살구멍을 찾아 흩어져 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추악한 보수단체들의 와해 붕괴는 4대 매국과 동족 대결 망동,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으로 더러운 목숨을 보제해가던 인간 추물들에게 차려진 응당한 결과이다. 극우 보수단체들이 기울어져가는 저들의 운명을 건져보겠다고 보수의 재집결이니 보수 가치의 재정립이니 뭐니 하며 그것은 재생과 복귀에 대해 개꿈을 꾸고 있지만 그것은 산송장들의 가소로운 망령에 지나지 않는다. 악취 풍기는 오물은 제때 매몰해버려야 한다. 내외의 경악을 자아낸 특대형 범죄 사건의 주모자들인 박근혜 최순실 일당뿐 아니라 극우 보수단체들의 추악한 반민족적이며 반인민적인 행적과 죄악의 진상도 이번 기회에 낱낱이 밝혀내야 하며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민심의 버림과 배척을 받고 시궁창에 처박힌 극우 보수 똘거지들이 다시는 독버섯처럼 돋아나지 못하게 영영 매장해버리기 위해 적극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6월 30일 평양.